안녕하세요. SPM 방송국 찬송가 해설을 진행하게 된 신현미 집사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라 많이 떨리네요. 제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전을 하다 보니 이제 서서히 추운 겨울의 한 고비가 넘어가는 듯합니다. 벌써 어느 집 담장 너머에는 부지런한 주인을 닮았는지 목련이 벌써 하얗게 피어나기 시작했고요. 올 겨울 유난히 춥고 바람도 많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이제 봄을 기다리며 찬송 한 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SPM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 찬송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이 찬송은 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창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봄이라는 주제와도 어울리지만 가정이라는 주제가 더 짙은 찬송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 가정들이 봄바람처럼 따스함이 항상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는 1967년 개편 찬송가를 편찬할 때 당시 가사위원이었던 전영택 목사님께서 작시했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표 찬송가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숙명여자대학교의 구두회 교수가 작곡했습니다. 작시자 전영택 목사님께서 작시 동기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으나 당시 가정에 관한 찬송을 작시하도록 위촉했던 가사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가사위원들이 직접 나누어서 작시하였던 모양입니다. 작시자는 이 찬송에 크리스천 가정의 즐거움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묘사하여 지상의 낙원임을 노래했고요.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에는 복되고 즐거운 일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는 것을 바라는,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에 어우러지는 찬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간혹 건물의 벽이 갈라진 것을 봅니다. 이는 그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어서 파괴되어 있음을 말해주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단란한 것 같으나 얼마 안가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는 것은 그 가정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믿음의 든든한 반석이에 이루어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은 언제나 평화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로 표현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우리 집은 즐거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랄 수 없습니다. 위대한 독일의 문호 괴테가 남긴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왕이든 농민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미국의 저명한 목사요 신문인인 크레인 박사의 말도 생각납니다. 어느 가정이든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이다. 인정하시나요, 청취자 여러분? 새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라며 찬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를 듣겠습니다. 모든 분들 한 주간도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미였습니다.